각지 농근맹 일꾼들과 농근맹원들이 올해 범철나무 심기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664만 여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잣나무, 백살구 나무를 비롯한 수만 그루의 나무모를 마련한 평양시안의 농근맹원들은 만경대 혁명사족지와 평양시안의 여러 곳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평안북도의 농근맹 일꾼들과 농근맹원들은 도로 주변과 강하천 등에 76만 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 농근맹원들도 범철나무 심기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고 있습니다.